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언약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첫 언약에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성소와 제사법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서는 지성소에 가는 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참 제한된 것이었는가 를 얘기하는 것인데 외적으로는 뭐 굉장히 복잡한 예법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적인 삶과 양심에는 평강을 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뭐 하나만 봐도 그렇죠. 어떻게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온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짐승의 피는 여전히 열등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은 11절부터 14절에 말하기를 1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새 언약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들으면 지상에 있는 장막하고 상관이 없고 하늘에 있는 장막, 참 성소와 관계가 있고 외적인 어떤 그 규례들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또 임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그런 성막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또 자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짐승이 죽을 때 자원해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발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드려진 것이고 반복적이고 불완전한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들이 불완전한 사역을 늘 하죠. 부족한 사람들이죠. 아론도 범죄하였고 그러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이고 또 서서 섬기던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소에는 의자가 없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다 끝내셨다 하시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너무나 완전해서 죄인의 양심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하는 결론을 14절에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인간의 그 불안한 양심, 어떻게 해도 내 죄가 사해졌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딜레마,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는 것을 15절부터 22절에 설명하기를 영원한 유업, 유산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이라고 하는 법적인 그 예화를 드는데 유언이라는 것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지 유언을 써서 어떤 금고에 넣어놨다 해도 죽지 않았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유언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언이라는 거, 유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속받을 어떤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유업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효력이 있게 되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는데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수혜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너무나 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1세기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너희의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너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늘에 보장받은 그 영원한 유업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보안을 하늘에 쌓아준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죽어서만 우리가 그 유업을 누리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내세의 능력,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세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내세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슬초로 피를 담가가지고 뿌린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에서도 이제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얘기가 22절에 있는 얘기가 그것이 새 언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피가 있어야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22절 하반절에 그 유명한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시는 언약이 우리에게 맺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지상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은 짐승의 피로 늘 정결하게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기구들도 정결하게 돼야 돼요. 지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성소는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예법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아론의 제사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교한 의식보다도 사실은 더 웅장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규례가 그런 규약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두 번째 장막이죠. 첫 번째 장막은 성소고 두 번째 이제 장막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비유로 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네가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는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12장 24절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론으로 이제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이미 없어졌고 또 성전을 헐라 그러셨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셨다.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은 뭐 하시는가? 7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했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 25절부터 28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세력이 폐기되었고 사탄의 힘이 무력하게 되었고 죄의 형벌이 우리로부터 다 옮겨졌다.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기서 담당하신다 하는 표현은 담당한다. 이거는 본래 운반한다, 가져간다, 제단에 바친다.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제는 완전히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속죄 용소가 죄를 가지고 광야로 나간 것처럼 속죄일에 죄를 옮기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히브리서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너무나 완전해서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이것을 이게 사실 복음이죠. 그런데 여전히 마치 하나님과 나의 협력사역인 것처럼 99%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1%는 네가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 가사처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다 빼앗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유업을 뺏기지 않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내면과 뭐 이런 데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은 히브리서 기자가 참 복음의 위로를 충만하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이야기를 1장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성소에서 저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으사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 수혜자들이 되었음을 알고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는 복음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위로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위로로 넉넉히 견디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